제가 지난 수요일에 울산 북구청 주민자치대학에서 인문학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오후 2시던가?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오후에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뭐 울산이라는 곳에 가서 발을 디뎌보기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울산역을 딱 나가면, 울산역에 가본 분 있어요? 여기 손 들어봐요. 울산역에 가본 사람. 울산역을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쌓아서 만든 야트막한 둔덕이 있고, 그 둔덕에 근대화의 메카 울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공구리를 딱 해가지고, 근대화의 메카 울산이라고 써 있어요. 아, 딱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아, 이게 한국에서의 근대화의 현주소구나. 라는 걸 뚜렷하게 알수 있었어. 한국에서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가 만든 도시죠. 박정희가 만든 도시고 중화학공업 도시고 근대화라고 하는 게 중화학공업 산업화하고 바로 동일시되는 그거예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야. 서양에서도 1789년 프랑스 혁명하고 1760년대에 일어난 산업혁명하고 이거를 에리고 홉스 보면 혁명의 시대에서 이중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중혁명이 전개가 되는데, 서양에서도 이중혁명이 전개되면서 정치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 곧바로 유럽 전체로 파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프랑스에서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계속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룩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계급지대가 철폐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800년대 중반, 1848년 혁명도 있고, 1870년대 파리 코민도 있어. 파리 코민이 일어났을 때,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세상을 장악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이 아주 잔인하게 파리 코민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학살을 안 했는, 학살은 일단 1급들은 학살하죠. 나머지 조금 2급 애들은 어딨냐? 배에다 실어가지고 뉴 칼레도니아로 보내요. 섬으로 보낸다 이거야. 프랑스에 그섬 있죠? 뉴칼레도니아. 원자 핵실험도 하고 그러던데. 뉴칼레도니아로 보내요. 그렇게 보낸다고. 그게 이제 철저하게 자기 계급지배를 자유평등 우회 이거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정치혁명이 일어났다 해도 그 정치혁명이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레이트 붐, 대화황이 일어났다. 대화황 뭐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불평등하고 힘들고 부자 계급의 지배가 있다 할지라도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더나이제이션 제가 여러 번 지금 여러 달에 걸쳐 설명해왔는데 가장 크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우위에 있는 세계를 만드는 거. 그게 계몽주의의 이상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계몽주의 이상이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전유가 되면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지. 딱 밑을 닫아버리고 지네끼리 자유하고 지네끼리 평등하고 지네끼리 우회하는 거야. 부르주아의 우회라는 게 얼마나 끈끈해. 부르주아 형제들의 우회는 또 얼마나 끈끈해. 나이가 여든 다된 양반들이 내곡동에 땅을 주거니.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땅 사가지고 막 IC 내고 말이지. 얼마나 보면서 내가 아, 정말 우애가 끈끈하게 이루 말할 수 없구나. 형제가 저렇게 살아야 돼. 100억대,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 형제들도, 형님 저한테 이번에 30억만 주세요. 뭐, 어이, 동생 줄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3만 원도 못 줘. 이렇게 착 불쌍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들끼리만 우애해. 지들끼리만 우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밀고 가게 됐어. 근데 한국에서는 정치혁명? 사. 근대화의 메카 울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대화의 메카 울산, 울산에다 중화공업단지 세우고 산업혁명을 산업화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시키는 동안에 한국의 70년대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유사파시즘 권위주의 독재로 들어갔죠. 그렇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마 김영삼이가 등장할 때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김영삼이 대통령 되는 것도 혼자 힘으로 안 됐어요. 결국 한나라당 민자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낡은 세력과 힘을 합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 근데 이제 거기다 울산에서 근대화 메카 울산 다 붙여놨단 말이야. 울산 사는 사람들이 이걸 날마다 보지는 않겠지. 울산에 가는 사람이 보겠죠. 메카라는 말 너무나 웃기잖아. 이슬람교 성지인데 말이지, 메카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탈종교주의, 세속주의를 목표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정말 현재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그 오르토독스한 정통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 이름을 딱 붙여서 이 엄바란스랑 공구리로 탁 다른 데는 또 되게 보면 이렇게 꽃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또 울산답게 공구리로 빡! 참,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뭐 서태지에 대해서 소녀시대에 대해서 분석할 거 없어요. 아직 그런 분석은 안 해도 돼. 근대화 분석하는 게 뭔지예요. 오늘 강의는 이런 부르주아 지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오늘 합니다. 오늘 물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가 진행됩니다. 무슨 홈쇼핑 같아. 매주 홈쇼핑하는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산업 사회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근대 사회가 18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뚜렷하게 학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그런 학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무슨 경제 경영의 시대니까. 로저 백하우스, 경제학의 역사.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경제학의 역사. 로저 백하우스.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학의 역사. 출판사는 시야 출판사. 지난번에 제가 마르크스 책을 이제 공산당 선언도 하고 소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으려고 하는데, 마르크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읽고 어쩌고 할 때 있잖아요. 마르크스 먼저 읽으면 안 돼. 늘 말하지만. 왜 맨날 마르크스만 읽어? 제발 마르크스가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놈인지. 물론 마르크스가 1800년대 사회의 변동과 부르주아 지배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분석을 내놓은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마르크스가. 그런 사람은 틀림없어. 정말로 말할 필요도 없어. 길게 덧붙일 것도 없어. 근데 마르크스만 읽으면 안 돼. 마르크스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당장에 이 책만 해도 제1장 고대세계, 2장 중세, 3장 16세기 근대적 세계관의 출현, 4장 17세기 영국의 과학 정치 무역, 5장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절대주의와 계몽주의. 무슨 세계사책 같죠? 경제학의 역사인데. 18세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 얘기할 때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 있는 거야.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그 다음에 고전파 정치경제학 1790년에서 1870년, 거기에 지금 존 스튜어트 밀이 있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칼 마르크스를 10페이지 정도 다루고 있어. 그런 맥락을 봐야 돼. 아, 마르크스가 10페이지구나. 이게 목차를 보면서 몇 페이지나 다루고 있나? 이 맥락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역사와 이론의 분리해가지고 영국의 역사학파, 경제학과, 마셜학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9장이 미국 경제학의 출현, 이렇게 돼 있거든. 수리경제학, 그 다음에 소스타인, 베블론 오늘 또 내가 소개할 거예요. 베블론, 그 다음에 화폐와 경기순환 제10장, 11장이 계량경제학과 수리경제학, 그래서 1930년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여러 역할, 후생경제학, 경제학자와 정책,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라 해도 먼저 이런 책을 좀 먼저 읽고 나서 꼭 이걸 표준도서 읽고 편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이걸 먼저. 그런 놈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나. 식탁에 한정식 집에서 식탁에 반찬을 여러 개, 한식에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꼭 한 개만 집중적으로 먹는 놈들이 있어. 그러고 나서 음식점 갔다 왔고, 아, 음식이 별로였네, 후졌네,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또, 한 개만 집중적으로 먹어서 그 음식점 좋네, 나쁘네, 그런 소리 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일단 이렇게.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은 데이비드 데이. 500만 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장소분, 여기 양장본을 좀 두껍고 비싼 걸 좀 골랐어요. 내가 양장본 갖고 다니기 힘들긴 한데, 이게 지금 나도 할 수 없어. 나도 공원 한 바위, 500, 가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신조어 가오이즘 아니야? 가오이즘. 가오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데이,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정보고 법칙. 이거는. 정보 법칙이고, 휴먼 앤 북스. 원제는 뭐냐? 콘퀘스트. 정복이에요, 정복. 요거 뭐냐면, 남의 땅을 빼앗은 자들의 역사 만들기라고 하는 부제가 여기 붙어 있는데요. 이 정복의 법칙 이 책은, 제1장이 법률적 소유권의 주장. 이렇게 시작해요. 법률적 소유권. 이게 중요한 말이야. 법률적 소유권의 주장. 한국 조선 땅을 갖다 침략한 일본 애들이, 아, 이제 체계적으로 조선을 좀 묵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 한 일이 뭐냐? 병력이 뭔 일을 했어? 조선 척식 주식회사를 세웠지. 그래갖고 조선 땅 전체를 토지조사를 했지, 토지조사. 그 토지조사에서 알바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이봉창. 이봉창 회사가 토지조사할 때 그 알바했어요. 그지? 기노시타 쇼죠.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 보면 거기서 알바한 얘기 나오잖아. 이봉창 의사가 일본말 굉장히 잘했거든. 용산에 살았다고. 용산에 일본 놈들이 있는 데서만 살았어. 한국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이봉창 의사가 그 이제 폭탄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외나라 할 때, 외놈 그럴 때 왜 있지? 영감 같이 생겼고, 외영감에서 별명이. 한국말 잘 못하고 일본말 할 줄 안다. 일본말 한다고. 기노시타 쇼죠. 응?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그때 토지조사 할 때 알바했어요. 근데 법률적 소유권의 주장,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식민지 정복하면서. 지도제작, 이름 붙이기, 야만인 몰아내기, 정복자의 권리, 정복한 영토 지키기, 이야기 만들기. 이제 이런 이야기 만들기,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가냐. 니네는 원래 열등한 놈들이었다든가,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우리 일본 애들이 그 식민사관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 경자. 영국에서는 이걸 잘 안 했어요. 영국에서는 인도 이런 거 지배할 때 와서 식민, 사람이 직접 오지는 않았거든. 와서 살지는 않았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 와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토지 경자. 또는 피정복민 말살하기, 자국민 이주하기. 이게 정복, 식민지를 어떤 식으로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할 것인가? 요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보의 법칙 170페이지에 보면, 미개한 야만인 한국인이라는 게 있어. 일본 애들이 미개한 야만인이 싱글 코테이션에 붙어 있어요. 일본과 한국의 경우, 두 나라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쉽게 가려내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동물이나 다름없는 미개한 야만인으로 묘사했다. 1906년 일본의 정치가이자 신문 편집자인 어떤 사람은 한국인과 일본인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와 체격은 전체적으로 같으며 언어의 구조와 문법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오랜 풍습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유형의 인종 집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이래 돼 있다. 어? 일본하고 한국하고 즉 이게 그거지. 정당화의 끝. 막장이 뭐냐? 정당화 종결자가 인종이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 실제로 DNA 조사해 보면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99.9%가 같죠? 제일 가까워요. 유전적으로는. 자세하게 살펴본, 이제 그 놈이 한 말이 여기에 있어.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한국인은 조금 멍청해 보이고, 입은 늘 벌리고 있고, 눈은 흐리멍덩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입술선과 얼굴선에서는 산만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인은 극도로 산만하고 부주의하다. 최악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국인은 사람에 가깝다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서 일본은 한국인의 도덕적 타락을 바로잡고 일본의 독특한 정신적 특성을 한국에 심는다는 명분으로 4년 뒤 한국 합방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한편 동일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뭘 가느냐? 식민지배의 맨 마지막에 뭘 가느냐? 인종학으로 가는 거예요. 인종학으로. 그거를 해외 영토가 없는 데서는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인종학이죠? 인종학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목욕탕에 안 집어넣고 말이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물 더러워지나? 흑인이 목욕하면? 한국 사람들이 더 더러워.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말이 딱 맞아. 응? 위생과 관련된 문제 극도로 산만하고 부주의해, 한국인이. 내가 그래, 사실. 내가 세수를 잘 안 해가지고. 꼭 읽어봐요, 정복의 법칙. 이 책 진짜 재밌어. 아, 이게 그냥 이거는,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돼.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 로저 베가우스 책 저거는 교과서이고 참고서야. 그래, 저런 건 사놔야 돼. 참조. 아, 이게, 예, 여기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웬만한 경제학자 다 나오거든? 그러면 어디 뭘 보다가, 재본수가 누구야? 재본수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재본수. 재본수가 누구야?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지 말고 딱 보면 아 재본수 발라 그리고 수리경제야 유럽에서 역사 이론의 분리 경제학의 전문화 시대에 나온 학자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요거는 사전이야 일종의 사전 역할도 하면서 교과서 역할도 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경제학 전문가가 되겠거나 아니고 경제학과 학생은 아닌데 경제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기본적인 상식을 익히고 싶다 그럴 때 읽어야 하는 표준도서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그 다음에 경제학자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인 소스타인 베블론. 베블론은 뭐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책세상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베블론은 일단 베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웨이 이주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1857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태어났다. 근데 베블론이 1857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대하고 딱 겹쳐요. 베블론 일생이 1859년이면 마르크스가 1818년생이니까 동시대인이죠. 40살이나 차이 나는데 동시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40살 밖에 차이가 안 나지. 100년 차이 나도 동시대인이야. 우리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돼. 우리는 이명박 시대의 동시 이명박과 동시대이냐 책임져야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모두 다. 응? 모두 다. 죽어서 어딜 가든 간에 그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응? 다구리 놔야 된단 말이야 이제. 책임져야 돼. 응? 살아있는 동안에 너 때문에 쪽팔렸다. 응? 죽어서 보자.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해결 안 되면 그래서 베블러는. 경제학에 있어서 제도주의 학파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요 이 베블론 이 책은 금융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대금융자본가들에 의해 장악된 자본주의가 비효율과 사회 갈등의 원천임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그것이 각국의 호전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됨을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예요. 요 시대를 딱 넘어가서 20세기 초로 들어가면 금융자본주의로 들어가는데 그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떤 식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각국의 호전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됨을 경고했는데 그러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라. 1차 세계대전으로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자 전쟁의 원인 및 그것과 자본주의 관계를 분석하는 저작을 발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블러는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시대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바라볼 때 중요한 이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블런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시대가 이제 아주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시대는 주인공이 두 명이라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부르주아. 다음 주에는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다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르주아에 대해서 다루려면 부르주아의 말하자면 주인공으로서 부르주아에 대해서 다룬 책. 어? 이런 거 하나 정도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피터 게이. 피터 게이 부르주아전. 서해문집에서 나온 책이요. 피터 게이 부르주아전. 이 피터 게이는 1923년에 베를린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피터 게이가 아주 계몽주의 연구에 관한 일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전에 번역된 것도 좀 있었어요. 계몽주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읽히기 때문에 책이 절판돼 버린 상태에 있어요. 피터 게이가. 저 피터 게이 책은 근데 좀 이름이 피터 게이 이렇게 돼 있잖아. 좀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 이렇게야 독일 사람인데 예상했던 대로 게이야 지금. 근데 이 게이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호모섹슈얼리티를 하는 남성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야? 어? 빨리 말해봐. 즐거운? 그치. 게이가 즐거운이야 즐거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스트네임이 즐거운이야. 어? 즐거운 피터지. 우리식으로 보면 게이 피터죠. 근데 원래 이름이 피터 게이냐? 아니다. 그거지. 원래 이름은 피터 프렐리야. 플레이. 오 움라우트 H-L-I-C-H. 피터 프렐리인데 독일에는 페터 프렐리야. 프렐리가 무슨 뜻이냐? 즐거운이야. 독일어 프렐리가.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라스트네임을 게이로 바꿨어요. 피터 게이. 약간 자조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도 대가리 좀 듣놈이나 가능한 아이디어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피터 게이. 이 사람은 일진급 학자입니다. 피터 게이 이런 사람, 저 부르주아전 이런 거 서염집에서 나왔는데 사실 저 어디야? 한계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로 한나 아렌트 책들 전체주의의 기원,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조건, 뭐 예루살렘의 아이만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피터 게이나 한나 아렌트나 또 지난번에 소개한 에르스트 카시러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면요. 한나 아렌트는 그냥 이렇게 진짜 애기야, 애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나 아렌트가 워낙에 애가 좀 뼈사시하게 생겨가지고 서양에 지금 한길 그레이트 북스로 한나 아렌트 책 세 권 들어와 있다는 거 알려지면요. 쪽팔림도 그런 쪽팔림이 없어. 사실 이런 책들이 그레이트 북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연배. 왜냐하면 같이 망명하는 세대들이거든. 피터 게이나 이런 애들하고는 아예 교류가 안 돼요. 한나 아렌트. 교류가 못했어. 응? 교류를 못했어. 시카고 대학에 자리 잡은 레오 슈트라우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레오 슈트라우스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그저 저기 네오콘의 대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비 맨스필드 이런 사람들 스승이잖아요. 근데 레오 스트라우스도 피터 게이나 그다음에 월터 카우프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래급이야. 카실한테 배우거든 애야. 학생들이야 학생 한나 렌트. 근데 지금 피터 게이 이런 사람 책은 그레이트 북스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르주아전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피터 게이가 1815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19세기 부르주아에 대한 일종의 정신분석적 연구소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아르투어 슈니츨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 일생에 대해서 쓰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그 사람 일생과 함께 조망해간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흔히 그 평전 있죠. 평전. 평전. 저번에 한겨레 출판인가 거기서 이완용 평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평전들 읽기 전에 잘 쓰여진 이런 걸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아 모범적으로 쓰는 게 이런 거구나. 먼저 읽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겠어요. 피터 게이 부르주아전.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서 읽을 책은 절대로 못 되고 이 사서 읽을 책은 절대로 못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번역이 안 나왔어. 캐피탈리즘 The Unknown Ideal이라고 하는 에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에인랜드. 에인랜드인데 에인랜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국식 이게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여자예요.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 있죠. 개인의 이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극우파로 간 자본주의 있잖아. 요즘에 미국 공화당 애들 미국이 그렇게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난리를 죽이는데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티파티 하는 애들 티파티 하는 남녀들이 세금을 더 깎아야 된다 뭐 난리 죽이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생각에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가 그 사람이 에인랜드라는 이 사람이야. 이 여자 좀 이상 변태스러운 건데 이 여자가 미국에 에일랜드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이 책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쫙 뿜어내는 책이에요. 보면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어? 그 다음에 저 반독점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황금과 경제적 자유, 이펙트 오브 더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온 우먼의 칠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내가 왜 읽게 됐느냐면, 예전에 90년대 중반 무렵에 이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편집한 책 중에 Why Businessmen Need Philosophy, 왜 경영자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런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경영자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못 모르고 샀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공병호스러운 그런 내용이야. 어른 짜증나네. 그러고 도대체 이제 그 책은 그 여자가 쓴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이 많이 섞여 있길래 이걸 하나 사서 읽어봤더니 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우파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어. 근데 이 여자가 쓴 소설 중에 소설도 아니야. 이문열의 시대와의 불화,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 소설도 아닌 그런 촉스러운 것이죠. 찌라시 같은 소설이 하나인데 아틀라스 슈러그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떨치고 일어난 아틀라스라는데 그게 미눔사에서 아틀라스라는 제목으로 세 권 나왔었어요. 지금 절판됐어. 팔릴 리가 있나. 그 얘기가 뭐냐면 아틀라스 슈러그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 저는 그 책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오늘 그 얘기할 텐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횡단열차 있죠. 북아메리카 대륙 횡단열차가 1800년대 중반에 세워졌거든요. 그 북아메리카 대륙 횡단열차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그러니까 기업가 있죠. 그 기업가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식의 기업가주의, 미국식의 모험주의 막 그런 걸 막 부추기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아틀라스 슈러그드라는 책은 안 읽어봤어. 어쨌든 이 에일랜드의 책 두 권을 읽고 참 미국 애들은 뭐 이런 걸 다 읽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촘스키보다 100배는 더 많이 읽혀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 장하준 씨가 이번에 경향신문인가? 어디에 써놨죠? 미국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 지금 월가에 나와 있잖아. 쟤네들 뿐이야, 미국엔. 자기네들이 당했다 생각하는 걔네들 뿐이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90년대 말에, 99년인가? 그 무렵에, 로스앤젤레스에, 그 회사 일로 그 로스앤젤레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그 원주민인가? 아, 미국 현지인. 꼭 이렇게 동남아 가면 현지인이라고 그러고, 미국 가서는 현지인이라고 말 안 쓰더라고. 근데 현지인이야. US 현지인이, 그 놈이 진짜 뭐 버클리 대학인가 어디 나온 놈이래. 그래,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야. 나는 듣기도 하고, 듣기 말하기 안 되잖아. 그 새끼 내 앞에서 일부러 말 빨리 하고, 이 개새끼가. 막, 아, 짜증나. 이빨 짜증나. 아무래도 내가. 근데 이제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새끼가 꼭 나한테 퍼스트네임 불러요. 싸가지 없이. 어? 나는 언짢거든. 얘네들 친구 먹으려고 하면 짜증나. 그러니까 절대 얘들이 해 유원 그러면 유원이가 네 친구냐 씨발로 만나 이래. 욕은 다 알아들어. 눈을 갖다 예민하게 품고 유원이가 네 친구야 씨발로 이렇게 말하면 다 아래타고 약간 내밀면서 말하면 돼. 다 알아들어. 아, 내가 지금 뭐, 유원 뭐지 그래. 짜증나잖아. 닥터가 좋은 호칭 있는데 말이야. 자식이. 아 근데 하루는 뭐 내 인생의 책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내 인생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나한테 뭐 내 인생의 책 그러길래 내가 루소의 사회개혁론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이걸 알겠냐 싶어서 이제 그놈이 모르게 싶은 책을. 근데 그놈이 아틀라스 슈러그드라는 책을 얘기를 하고 아틀라스 슈러그드 그러면서 나 아틀라스 그러길래 애틀라스 그러길래 이게 뭐냐. 아틀라스 그 신화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내가 지은이가 누구냐? 난 너 같은 똥대가리가 내가 안 읽은 책을 읽었을 리가 없는데 그냥 무슨 미국의 공항에 가면 이런 데가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책이 있어요. 어? 옐로우북이라고 그냥 말 그대로 탁 두 페이지마다 한 번씩 섹슈얼 판타지가 이렇게 펼쳐진 책이 있어.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인랜드래. 그래서 내가 딱 에인랜드?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캐피탈리즘 디 언노운 아이디어를 쓴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새끼 갑자기 얼굴 정색을 하는 거야. 내가 나 그 사람 책 읽어봤다. 근데 얘 갑자기 급 호감. 응? 큰호감. 깍쟁이가 되어 있는 자식들이, 아, 닥터감 갑자기 있다고 그러는데, 큰호감. 미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야. 그러면서 그 깍쟁이가 반쌤 넘어 서점에 가가지고 아틀라스 실루엣도 안 읽어봤다니까 그걸 사다 주더라니까? 틈 나는 대로 읽으시라고? 무슨, 어, 그래. 틈이 안 나지만 읽어보마. 응? 천천히 말하더라고. 응? 그전에 계속 빨리 말하더니. 대충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야. 미 횡단열차. 나중에 미륜사에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령 응? 내 인생의 책으로 내가 감동을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누가 읽었다면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지 그놈한테. 너 이거 애들 많이 읽냐? 많이 읽는다는 거야. 얘 있는 데가. 19세기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만심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이 A&D의 이야기야.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없이 사는 애들이 지네들한테 돌아올 의료 혜택을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바마가 내놓은 의료 개혁안을 갖다가 반대해. 그래갖고 이번에 공화당 애들 잔뜩 뽑아놨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빵과 서커스로 살아가던 어? 로마 시민들처럼 돼버린 거라고. 지금 월가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걔들 뿐이야.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 내가 정말로 내 후배가 미국에 저기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후배 있어요. 후배가 나한테 형 책은 몇 권이나 팔렸어? 그때 책과세계 몇 권이나 팔렸어? 그래 뭐 한 5, 6천 부 팔렸을 거야. 그랬더니 후배가 뭐라는 줄 알아? 형이 촘스키보다 낫네. 그러면서 촘스키 책 안 읽어요. 우리만 읽어. 어? 괜히 쓴 사람 누구야? 예? 누구지? 베른바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만 팔리잖아요. 프랑스 사람 안 읽잖아. 촘스키도 우리만 읽어. 우리만 베스트셀러지. 진짜로 그래. 미국의 대학생들 아무도 촘스키 읽지 않아요. 다 A&D 읽어. 응? 그러니까 촘스키는 자기는 말해서 안 알아주니까 남나라에 관심이 많지. 알아주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어? 내가 여기 이렇게 강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오지. 맨날 10명도 안 오고 4명, 5명 와갖고 아저씨 누구야? 막 이런 거. 오겠어? 오겠어요, 내가? 여기 강의하러 오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매한 백성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국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그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로서 그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런 책은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병호 책이 훨씬 많이 팔리죠?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노력해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공산당 선언 책을 펴십시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따라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탐구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 페이지 수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9페이지 맨 밑에 줄을 펴십시오. 중세의 농노에서 처음으로 도시의 성박 시민이 생겨났고, 그 다음 표지 넘겨서, 10페이지 넘겨서, 이러한 성박 시민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가진 최초 요소들이 전개되었다. 자,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했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발견과 거기서부터 11페이지,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거기까지 우선. 그러니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는 부르주아 사회, 근대 부르주아 사회,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크스가 예언을 한 사회예요. 사실은 1800년대 사회의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부르주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배한다고 말하기보단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그 사회에 관한 개요를 여기다 일단 써놨습니다. 마르크스가 먼저 10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봉건사회에 들어있던 혁명적 요소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봉건사회에 들어있던 혁명적 요소가 발전하게 된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등장 과정에 일단 중요한 말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봉건적 또는 동업조합적 공업경영 방식은 새로운 시장과 함께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주아 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봉건적 동업조합적 공업경영 방식이 새로운 시장에 잘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경영 방식의 변혁이 일어나면서 등장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됐어요. 시장. 시장은 끊임없이 번성했고 그랬는데 시장이 또 끊임없이 번성하니까 동업조합적 공업경영 방식을 깨뜨리고 나온 부르주아 사회가 다시 공장제 수공업으로 갔는데 공장제 수공업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마르크스 책을 읽을 때, 특히 공산당 선언을 읽을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념해서 봐야 돼. 이게 전환의 계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이 무엇 때문에 감당이 안 됐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를 모멘트라고 그래. 모멘트. 이건 순간 이렇게 말하고 저스트 모먼 이렇게 말할 때는 잠깐만 응? 조토마토 구다사이하고 같은 뜻이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요 모멘트는 이럴 때는 계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나 영어나 스펠링이 똑같아요. 모멘트. 네? 계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럼 불가피하게 이행한다. 그런 말 있죠.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나오는 그런 수로들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어. 감당할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이행한다. 그러면 부르주아의 액션이 있어요. 활동이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해서 움직여가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계기가 계속해서 움직여가니까 공장제 수목업이라는 계기가 감당이 안 돼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 어떤 계기 시장의 끊임없는 번성이라는 계기를 맞이해서 공장제 수공업이 전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요 마르크스 책 읽을 때 그런 단어가 나오면 유념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때 증기와 기계장치가 공업생산의 혁명을 일으켰고 공장제 수공업 대신에 현대의 대공업이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장제. 그러니까 지금 요게 도식적인 설명이긴 한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그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고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도식적으로. 요걸 이제 요 마르크스가 지금 이렇게 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맞춰봐야 돼.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엥겔스하고 둘이서 재미삼아서 판타지 소설 하나 쓴 건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전개된 건가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의 공업군대 전체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현대의 부르주아가 등장했다. 근데 공업군대 전체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죠. 그런 말들도 은유적 표현이지만 상당히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에서 사장이 하는 일을 보세요. 군대 우두머리처럼 하죠. 군대에서는 그래도 하급자 구타도 못하잖아. 응? 투수타라고 해서 별 두 개짜리라고 해서 저 쫄따구 일병 막 이렇게 조인트 깔 수 있어요? 옛날에는 했어. 응? 옛날에는 투수타가 중령 조인트하고 막 대령한테 이렇게 야이 새끼야 응? 막 까고 있는데 요새는 그러다가는 작살나죠. 근데 회사에서는 피존 회장 봐봐. 공업군대 전체 우두머리야. 그죠? 아니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조나무의 태도가 공업군대 전체 우두머리하고 뭐가 달라? 응? 쌍용 죽이잖아. 지금 군대에서 별 두 개가 짝대기 두 개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얘네는 죽이잖아. 이 표현이 은유만이 아니야. 과연 그러한 게 이 부르주아 이제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마스터로서 이 사람들은 마스터라고 생각했어. 마스터. 자기네가 귀족보다도 더 훌륭한 마스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스터로서 등장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대공업은 세계시장을 갖추게 되었다. 요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대공업은 세계시장을 갖추게 되었다. 요 표현은 팩트예요. 팩트. 이건 판타지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륙 횡단열차가 놓여지는 것이 최초의 그레이트 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 철도. 지난번에 철도 중요하다 얘기했죠. 지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잠을 들었어. 근데 새벽에 엄마가 어? 이렇게 엄마가 새벽에 말이야. 야 형준아 이러면서 엄마 그러면 그때 딱 말해. 절도 딱 그러고 자라 말이야. 그렇게 중요해. 예? 잊어서는 안 돼. 성균아 알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시장은 상업회원 윤석육상의 헤아릴 수 없는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발전이 다시 공업 확장 영향을 주고 공업상업회원 그리고 철도가 확장된 만큼 그렇게 꼭 그만큼 이래 돼 있죠.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표현이 정확한 거야. 철도가 확장된 만큼 꼭 그만큼 부르주아 계급은 발전했으며 그럼 철도가 확장된 만큼 꼭 그만큼은 철도라는 게 비인간 행위자잖아요. 그것이 늘어나면서 또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통신망이 확장된 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중세로부터 이어져 모든 계급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이게 이제 오버뷰예요. 지금 오버뷰예요. 전체 대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의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해서 기나긴 발전 과정의 산물이며 생산 방식과 교통 방식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혁의 산물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통 방식은 단순히 운송 수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 일반을 가리켜요. 지난번에 르네상스 끝나고 근대 들어오면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일어난 변혁이 현대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넌 휴먼 에이전트 비인간 행위자들이었다는 걸 꼭 유념해야 돼.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부르주아들은 또 어떤 액트를 하죠. 그걸 함으로써 또 다른 구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봐야 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제적인 것 영역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문단은 부르주아 계급이 발전해온 이러한 관계 각각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가 병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 설명이 얼마나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비인간 행위자들 즉 생산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즉 교통 방식 얘기를 하고 그것이 현대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치적인 진보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문단은 정치적인 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납세 의무를 지닌 군주국의 제3신분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하겠죠. 군주국의 제3신분 공장제 승호시 되는 신분제 군주국이나 절대적 군주국에서 귀족에 대한 균형 있는 세력 일반적으로는 대군주국의 주요 기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대공업과 세계시장이 세워진 이후에는 마침내 현대의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를 쟁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소한 부르주아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해도 현재 1800년대 각 유럽 각국에서 1800년대 유럽 각국에서 부르주아가 정치적인 지배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대로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이 말은 흔히 이제 마르크스 국가론을 이야기할 때 위원회론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건데 완전히 국가 권력이 부르주아의 꼭두각시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지. 지배적인 위치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딱 여기 오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미리 모였어. 이상하게 누군가가 주동을 해갖고 준영이 어디 있어? 준영이. 강준영. 네. 준영이가 주동을 해갖고 다 모였어. 요즘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많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수업이 딱 시작되면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거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이제 주동해갖고 딱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다른 거 합시다. 그럼 그때 내가 헛소리 말고 앉아. 그럼 여러분 다 앉아야 돼. 그죠? 그러면 지배적인 주도권 누가 지고 있나? 내가 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적어도 이 수업은 서로의 의식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예상해.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전체, 전제 군주처럼 여기서 강의할 수는 없어요. 예? 수업 시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성빈이 개새끼로만 수업 시간에 이빨 두 개씩 계속 뽑고, 응? 오늘은 뭐 갈비뼈 몇 개 나갔냐, 뭐 애들한테. 오늘 총 도합 47대 나갔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것에 맞춰서 제가 해요. 그러나 이 강의의 헤게모니는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부르주아가 지금 180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정치 권력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게모니를 쥐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게 알잖아. 뭔 일이 있으면 부르주아들끼리 전화하잖아. 어? 좀 봐줘. 이번에 이국철이라는 사람이 SLS 회장 이국철이 신재민한테 상품권 돌리고 그러잖아. 그럼 지들끼리 좀 봐줘. 문자하고 그러잖아. 그죠? 대학 동참회. 그거 옛날 1800년대부터 있었어요. 홉스본의 자본시대 읽으면은 대학 동창 모임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압력단체를 만들지. 압력단체. 그것에 비해서 하층민들은 대중정치라는 거지. 무조건 떼거지를 일단 해 밀고 나가보는 거지. 그쵸?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지배와 정치적인 지배를 부르주아가 어떻게 일으켰는가 이것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지금 12페이지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부터 12페이지 거기서부터 16페이지까지 16페이지 그리하여 네모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에. 그리하여 네모 쳤어요? 거기까지가 그리하여 있는 문단까지 있죠. 거기까지는 지금 앞서서 전체의 대강을 그려놓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게 각각 문단이 부르주아 계급원으로 시작되는 게 있죠. 그 문단들은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하여 하고 그리하여 다음 문단 거기까지 그리하여 다음 문단 보세요. 그 자리에 자유로운 경쟁이 스스로에 잘 맞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함께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와 함께 들어섰다. 그랬죠. 그 자리에 자유로운 경쟁이 스스로에 잘 맞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함께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와 함께 들어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 위원회일 뿐이다. 이 얘기 반복이지. 풀어서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한 것. 그러면 자유로운 경쟁을 원리로 삼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가 생겨났다. 그 말이죠. 다시 12페이지로 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르주아 경제의 세계화예요. 세계화.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 마지막 무렵에 제가 호스봉이 이제 역사는 세계사가 되었다. 그런 말 했었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세계사가 됐느냐. 물론 인류 역사상 아주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세계사를 쓴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로. 몽골. 말 잔뜩 위해서 세계사를 썼어요. 응? 말 잔뜩 위해서. 물론 뭐 피눈물 나는 세계사지. 몽골 애들은 인구가 적으니까 지배할 생각 없어. 일단 다 묻어. 싹 묻어. 야 여기 묻어라. 불질러 버려. 끝. 그걸로 끝이야. 몽골은 그렇게 해서 세계. 근데 지금 이제 그 몽골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세계화가 지금 진행이 돼요. 세계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계사를 만들어? 아까 내가 소개했잖아요. 정복의 법칙. 세계사를 만드는 법칙이야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복의 법칙이고 땅을 뺏고 깃발을 세우라. 그리고 영혼까지 지배하라. 써있어. 교사에 보면 땅을 뺏고 깃발을 세우라. 그리고 영혼까지 지배하라.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 세계사를 쓰라고. 그러니까 야망을 품어요. 앰비셔스. 응? 자 봅시다. 12페이지에 보면 C페이지에 그 마크스 앵겔스 베르크의 그 페이지 465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바로 밑에 줄 이에타산이라고 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르주아 계급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에타산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 엘버트 허시먼의 정령과 이해관계 책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온화한 상업론을 이제 딛고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저한 사회 규제 원리로 이제 작동하니. 그 다음 문단. 부르주아 계급은 지금까지 존경받았고 사람들이 경건하게 바라보던 모든 활동에서 신성한 후광을 벗겨버렸다. 의사, 법률가, 시인, 학자를 임금 노동자로 바꿔놓았다. 자,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순전한 화폐 관계. 순전한 화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세 개의 문단은 화폐 관계 또는 임금 노동자, 이해 타산, 모든 관계를 경제적인 타산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은 1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부르주아 계급이야말로 인간 활동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하였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중세의 고딕 성당과는 아주 다른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민족 대이론과 십자군 원정과는 아주 다른 원정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다른 기적, 아주 다른 원정 이렇게 번역을 써니까 이게 무지하게 다른 것 같지?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이 단어. 아주 다른 이걸 선택하려고. 어? 이게 읽는 사람에게, 독자에게 강력한 이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게 보여주려면요. 순수한 우리말로 부사어를 쓰면 돼. 이게 글쓰기의 팁이야. 글쓰기의 팁.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고득성당과는 극도로 다른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극도로 이런 건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안 와. 우리도 순수하게 상대를 겁줄 때 너 이번에 사육을 목격할 테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어. 응? 아가리 좀 뽑아야겠네 이러면 쫙 느낌이 오잖아. 응? 그죠? 이게 우리말은 없으리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난 언어들이기 때문에 쫙 할 때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응?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극도로 어렵습니다. 극도로 난해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나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금방 느낌 오잖아? 응? 대가리가 뽀개지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문제를 푸는데 누가 도끼로 뒤통수를 까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걸 느꼈지. 응? 날카로운 칼로 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응? 칼, 그러면 진짜 칼 같잖아요. 근데, 응? 그지? 근데 예리한 단도로 삽입하였습니다. 말인데? 이 팁이야. 글쓰기의 팁. 이 연구를 많이 해. 이 지점에서 내가 그거를 사방에서 남발하면 한 페이지 전체를 볼드체로 떡칠한 거와 똑같아. 딱 한 정말로 강조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딱 들어맞는 순 우리말 부사어를 집어넣는 거야. 부사어와 형용사 아주 이런 거 있잖아. 물론 통일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이럽니다. 아멘 대신에 그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게 잔머리야 잔머리. 아주 다른 기적, 아주 다른 원정. 여기 이제 부르주아의 세계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르주아의 업적이야, 업적. 그리고 19세기 부르주아들은 이게 자기네들의 찬란한 업적이라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잘났다,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르크스는 살짝 그 업적 뒤에 숨어 있는 부르주아의 앙스트, 불안을 봅니다. 불안을.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도구와 그에 이어 생산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전체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르주아 계급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응? 누군가가 나한테 아니 그렇게 낡아빠진 150년 전, 200년 전, 아니 심지어 2000년 전의 플라톤 그럼 고전만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날개 날마다 변하는 색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말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있어. 딱 우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고전의 헤비급이잖아. 딱 주먹을 딱 이러고 있어. 어? 근데 이게 현대 부르주아들은 플라이그 비건 계속 이렇게 딱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이거 날뛰잖아. 그때 우리는 한번 푹 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응? 부르주아는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주아 시대는 생산의 끊임없는 변형, 모든 사회적상의 부단한 동요, 영원한 불안과 격동을 통해 다른 모든 시대와 구별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19세기 말에 나타나는 이른바 세기 말이라고 하는 증세, 그 증세가 19세기 내내 잉태된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변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응?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 살아봐요. 얼마나 불안해. 나처럼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 이런 동네 살아봐. 걱정이 없어. 우리 동네 안 돼요. 평소 넓은 개인주택들이 많아. 절대로 재개발에 동의 안 할. 근데 이제 우리같이 빈민이 사는 빌라도 이제 박혀있지. 우린 대피해. 부유한 그 단독주택 사람들 덕분에. 재개발에 위협이 없어. 뉴타운 동에서 한 번도 날라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뉴타운이란 말도 없어. 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아. 물론 문제점이 있지. 길 가다 개똥을 밟는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해. 근데 어때? 개똥 좀 밟으면 어때? 뉴타운에 사는 것보다 낫지. 그죠? 이번에 나경원이 출마하면서 또 뉴타운 얘기하더만. 재건축 뭐 용적률 얘기하고 막 어? 그죠? 기한 단축시켜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불안과 격동을 통해 다른 모든 시대와 구별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신만만한 부르주아의 전성기 19세기 내내 그들 밑바닥에 쫙 놓여있는 거예요. 이 불안이 그들을 엄습해 들어가지. 견고하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오래되고 존귀한 생각들 및 의견과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것들도 모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신분과 관련된 것들과 정체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신성한 것들은 모두 모욕당하며 마침내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의 지위와 서로의 관계를 냉철하게 응시해야만 한다. 요게 마르크스 앵겔스 이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불안을 가장 잘 드러낸 아주 명문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외워야 돼. 외우기 싫으면 집에 가서 세 번씩, 네 번씩 써보란 말이야. 이런 걸 손으로 써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예? 써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은 지구 전체로 내몰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자신들의 세계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꼴을 갖추게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시장을 착취했다. 이제 세계시장 얘기 나왔고, 근데 자신들의 생산과 소비가 범상태를 갖추게 하였다. 이 중요한 말이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신들의 생산과 자신들의라는 말이에요. 부르주아의 생산과 소비가.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는 표준화를 추구한단 말이죠. 국제적인 표준화를. 국제적인 표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14페이지에 지나서 15페이지로 오세요. 15페이지에 맨 뒷줄에 봅니다. 이른바 문명을 자기 나라에 도입하라고,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됐죠. 요 말은 서구 사람들은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 창세기 1장 26절.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이 한 얘기잖아. 이게 이제 자기네가 신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처음에는 상품과 소비 시장에서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문명 전체를 부르주아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르주아식으로 문명 전체를 이끌어서 하층민들 중에 상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문명을 받아들이면 오케이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포섭해 들어가는 거야. 부르주아적인 삶,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계속 유포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게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과 그들의 전성기를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계속해서 대풀이 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종이 일어나긴 하는데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삶의 방식 전면에 스며든단 말이죠. 단순히 생산 작업장에서의 계급 투쟁과 임금 투쟁 이것만 가지고 쇼부가 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였잖아. 근데 그 고유한 자기네들이 창조한 고유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 난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그러면 바로 따대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뭐지 나이키가 없으면 나이스라도 신어야겠다. 그러면 안 돼. 짝퉁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루이비통 뭐 짝퉁들 들고 다니지 말고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정 안 되면 응? 정 안 되면 그냥 뭐야 밀가루 포대 딱 잘라갖고 곰을 넣어서 일부라고 그렇게. 아이폰은 예외. 아 빨리 업그레이드해야겠다. iOS 5로 지금 오늘 강의 준비하고 어쩌고 하는 거지. 요새 계속 바빴어. 업그레이드했어 전민 씨 업그레이드했어? 아이폰 없어. 아 잘했어. 잘했어. 경멸의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농촌을 도시 지배하려 굴복시켰다. 그리고 나서 1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100년도 안 되는 계급 지배 기간 내 지나간 모든 세대를 합한 것보다 더 많고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세계 시장이 만들어졌는가. 그렇죠? 어떻게 이 부르주아 계급의 희극의 시대는 세계 시장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해서 세계 시장이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그랬죠. 세계를 창조하려면 세계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 부르주아의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냈는가. 문명을 만들어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정치적 지배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이걸 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철도. 세계화라고 하는 이 포인트, 세계적, 전 지구적 자본주의 또는 세계화라는 말 자꾸 쓰지 말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야, 요소가. 그 계기가 철도. 여러분들 제가 자꾸 철도 그러니까 뭐 한국 철도공사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철도 중요합니다. 철도. 1869년에 아메리카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869년에 중요한 해. 1789년 프랑스 혁명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1869년 아메리카 대륙 횡단 철도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세계 시장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양동철 씨 미국 갔다 와봤어? 못 갔습니다. 미국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분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미국을 다 여권 발급이 돼요? 예. 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딜 가보셨어요? 미국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라스베이거스만 갔다 오신 거 아니겠지? 설마? 라스베이거스 템플스 고시카고 올랜도 뭐 여행 가이드 업무를 하셨네?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미국이란 나라 진짜 딱 가면 복받은 땅이라는 느낌 확 들죠. 대륙이 확 나는 복받은 땅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라스베이거스만 가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황당하다 이런 느낌. 황당하다 사막에 이런 게 있나. 밤에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보는데 사막 한 건데 거기만 불야성이야. 그래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자식들 봐라. 나는 머릿속에서 항상 이상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근데 미국이란 나라 진짜 복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횡단열차가 횡단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미국이 세계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그랬죠. 미국이 세계시장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그레이트 붐이 팍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게 걔네들이 미국 예외주의가 생겨나는 거지. 우리는 좀 특권을 있는 거지. 그때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 횡단 철도 이런 게 있다. 자, 영국에도 철도가 막 넣어졌겠고 프랑스도 넣어졌겠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맨체스터 읽을 때도 저기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읽을 때도 철도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철도쟁이 아니야, 철도쟁이. 철도 놓는 기업가. 영웅이지, 그가. 그가 히어로지, 철도 놓는 기업가가 영웅이죠. 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업가들이 혁명적인 역할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브레세이. B-R-A-S-S-E-Y, 토마스 브레세이. 이 사람이 1805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죽었어요. 혁명적인 역할을 했는데 19세기 철도 건설 엔지니어이면서 기업가야. 철도기업. 이 사람의 이 업적을 보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별것도 아니야. 다섯 개 대륙에 이 사람 회사에 다섯 개 대륙에 8만 명이 고용돼 있었어. 이 철도 관련 업무로. 좁스 저리 가라지. 대단하지. 그죠? 히어로, 영웅의 히어로, 히어로. 다섯 개 대륙에 8만 명을 고용한 철도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영웅, 얼마나 대단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사람이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기업가인 거야. 오늘날, 우리는, 뭐야, 엔지니어이면서 기업가다. 즉, 뭐, 소프트웨어 기업 개발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가 영국식으로 되냐? 좁스. 그걸 봐서 그래. 그, 동영상. 스코틀랜드에, 음성인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던,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선생님, 11! 근데, 안 움직여. 계속, 그랬고, 계속 11! 11!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계속 11! 그러니까, 알아들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을까 해본다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영어가 오늘따라 영국식으로 발음이 되는. 근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엔지니어이면서 기업가죠. 혁신 기업가죠. 그게 21세기에 만들어진 모형이 아니에요. 19세기에 만들어져 있었어. 이게. 내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 하나, 아까 에인랜드가 쓴 소설에 아틀라스 슈러그도 있었죠? 거기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부주아 계급의 이론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 모든 것을 이윤 동기에 따라서 움직여. 엉까는 놈들 가차없이 철도! 하, 정말.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야. 철도회사. 야, 제 철도 밑에 좀 넣어놔라. 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움직여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내가 그 사람들 설명했어요. 엔지니어이자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엔지니어이자 기업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부르주아의 세계관이 나오는 거지. 귀족과 구별되는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엔지니어이자 기업가. 철도. 근데 철도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전신전화할 때 전신이요. 사례를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하면 1871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더비 경마 결과가 캘커타까지 그 결과를 전송하는데 5분. 1871년에. 놀랍죠? 1871년에 5분 만에 런던에서 캘커타까지 전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줄 배우는, 여러 나라 말을, 정말, 역사 고정 강의는 정말 다국어 활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강의를 할 수 없는 것 같아. 줄 배우는가, 세계 일주에 관한 책을 썼죠? 며칠간의 세계 일주? 80일간. 그죠? 80년 되겠죠. 그게 마젤란의 시대만 해도 배만 타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철도가 있기 때문에 80인가요? 그죠?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항공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항공기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봐. 런던에서 캘커타까지 또 전신이 5분밖에 안 걸리죠.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런던과 캘커타가 동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 단축되고 그 단축되는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가깝게 여겨지죠. 우리가 거기가 멀다라고 말할 때 지리적으로 뭔가 킬로미터가 뭔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써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을 멀다 그래요. 우리 요즘에는 개념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감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황동씨 그래 안 그래? 차 가지고 어디 다닐 때 거기 뭐네? 그러면 차로 가서 먼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지금 광주 호남 전남대학교에 있는 어떤 분이 이번 10월 달에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요. 아유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멀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거든. 미안하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토요일 날 거기 갔다 오면 죽어요. 고속버스를 2시간 이상 타면 힘들어.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는 부산이 훨씬 멀죠. 근데 KTX가 있으면 3시간이잖아. 가깝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 시간과 공간이 컴프레스 되는 거지. 이게 시공간 압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철도, 전신 이런 것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철도와 전신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칸트 인식론에서 시간과 공간은 직관의 형식이라고 해요. 딱 그거 갖고 시작해. 언제 어디서 이게 우리 인식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인식의 형식 자체가 변화해요. 방식이 변화해. 그래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 가까워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시간과 공간이 압축이 일어나. 시공간 압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정말로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데이비드 하비의 책들을 읽으세요. 데이비드 하비의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출판사에서 나온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전문적인 거고 정말 시공간 압축이 궁금한 분들은 지종 박사한테 이메일을 하세요. 그러면 귀엽게 생긴 지종 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시공간 압축이 일어났다라는 것에서 한 가지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현상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철도와 전신에서 이제, 시공간 압축이 나는데, 시공간 압축이 딱 일어나면서, 생겨나면서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뭐냐면, 아, 이때부터 이제 대량 이주가 시작되는 거야. 대량 이주. 바로 이때부터 대량 이주가 시작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아, 이상하게 인류의 역사는 참 이상해. 우연의 일치인데 모르게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개발이 이게 1800년대 에? 그 금캐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1849년에 잘 들으세요. 1849년에 캘리포니아로 이민 간 중국인의 숫자가 76명이었어요. 76명. 1849년에 76명이었는데 1852년, 즉 3년 후에는 2만 명이었어. 대규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아까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셨다고 그러죠? 거기 촬영할 촬영 있어요? 아.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캘리포니아에 많이 모여 살죠? 중국 사람들 없는데 없어요. 어디를 가나 중국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대량 이주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금광 열풍, 그 열풍을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교통방식, 운송방식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가요. 사람이 움직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읽은 것처럼 표준화된 단일 세계가 도래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표준화된 단일 세계가 도래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 지금 이 강의를 오늘 공부하러 온 이 모습 그대로 비행기를 딱 타고 뉴욕에 내리든 파리에 내리든, 저기 저 세네갈까지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세네갈 수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어디에 내려도 어색스럽지 않을 거야. 그죠? 나는 어색스러워. 어딜 가나 나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어색스러운데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뉴욕의 한 길거리 하나를 배경으로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진을 이렇게 합성시켜 보세요. 전혀 어색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색스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리바이스 저런 사람 보기나 어색스럽지 않지? 응? 그렇겠지? 어색스럽지 않아요. 왜? 그게 바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의 부르주아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단일화된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 그 노력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들 있죠. 휴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아이폰을 쓰든 뭐 안드로이드폰을 뭘 쓰든 간에 삼성을 쓰든 말이야. 그래서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손 안에 들고 다니는 물건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갑작스럽게 시작된 게 아니라 19세기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국민적인 차이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지도 몰라요. 국민적인 차이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국제적, 전 지구적 자본주의 또는 세계화, 경제적,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이런 토마스 브레스웨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겠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희극이, 부르주아, 이 19세기 부르주아 시대에 희극의 아주 절정이 이런 장면. 아주 왔다. 희극 장면. 근데 이런 희극 장면에 이르면서 이제 어떤 일이든지, 밝은 측면이 있으면은 어두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어두운 측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철도와 전신과 대량이주 요것이 일어나면서 뭐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전쟁이. 19세기에 큰 전쟁만 해도 네 번이나 일어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 전쟁을 한파씩 해요. 근데 그 큰 전쟁 네 번의 전쟁 중에서 마지막의 전쟁이 뭐냐면 프로이센하고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이른바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1870년에서 1871년에 일어난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첫째,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잔인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잔인해져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만이 우뚝 선 산업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력하니까 되대. 프랑스 프로이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미합중국, 여기다가 니뽕까지 덧붙여졌어요. 일본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미합중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공업화 능력을 가진 이른바 선진 공업국들이 여러 나라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헤게모니 다툼을 시작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슬슬 되는 거죠.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그 공업화 능력이 발전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기술력이 발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술력이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무기가 정교화된다는 얘기겠죠. 무기가 정교화되면 어떻게 돼?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생기는 거지. 기관총 이런 거 있잖아요. 기관총 쏴본 분 있어요? 람보가 들고 다니는 그런 기관총. 그런 거 있죠? 기관총 총알을 담고 있는 요 캔박스가 있습니다. 그 한 캔이라고 하는데 캔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캔박스인데. 요만한 돌멩이를 그 한 캔 정도 쏘잖아요. 돌멩이 완전 바가집니다.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 전쟁 영화에 보면은 막 총에 맞은 군인들이 막 소대장님 찾고 막 대한민국 만세 찾고 그러면서 죽는 거 다 뻥이에요. 권총은 그럴 수 있어. 영웅본색에서 뭐 주인발에 탁 뭐야, 바바리 컷, 탁! 이렇게 쏘는 거, 이건 가능해. 그 슬로비를 팍! 맞는 놈도 이런 거 가능해. 그러나, 머신건, 기관총 있죠? 말하자면 머신건이야? 그런 건 그냥 벌집입니다. 딱 찢어집니다. 시신이 찢어진다고 봐야 돼요. 총에 맞은 시신을 본 사람은 알 거야. 시신이 찢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19세기 때 생겨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슬슬슬슬. 히랍시대에는, 히랍시대 우리 마라톤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이 죽여도 체력을 한도 내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체력을 한도 내에서 죽일 수 있었다. 아무리 해도 칼, 칼도 예리하지도 않잖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거리를 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집에서 식칼 하나씩 딱 들고 나가잖아? 그러면 히랍세계는 정복할 수가 있어. 아, 걔네들 초창기 철기 아니면 청동인데 그 무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찔러서 죽이는 건 불가능해. 그 칼로 쳐 죽이는 거거든. 들고 쳐 죽여야 돼. 근데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팔뚝이 그 결국에는 뭐냐면 그 싸움은 체력을 한도 내에서 싸우는 거야. 반말을 하고 나면 문 놓고 합시다. 쉬었합시다. 당장 나 좀 죽여줘. 그래도 못 죽여. 칼을 들어오는 힘이 없어. 쉬었다 하자. 근데 그냥 스마트한 전쟁이 이제 여기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부터는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즉 기계적 공업의 발달로 손쉬운 대량 학살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정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나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 외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 능력과 전쟁의 능력이 비례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19세기에 이미 증명됐어. 이미 증명됐어. 북한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걔네들은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며칠 전쟁을 못해. 이미 증명됐어. 19세기 다 증명돼.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 고려되는 거야. 전쟁이 이제. 전쟁이 정책수단으로 고려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계의 발달과 무기의 정교한 무기의 생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정책수단으로 고려되었다. 이건 뭘 말하냐. 인간값이 무지하게 똥값이 됐다는 얘기죠. 무지하게 인간의 값어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말해요. 지금 반전 평화 이런 걸 하려면 반전 평화에 대한 의식은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만 길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현대에 있어서 대량 살육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쌍생아로서 생겨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공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그 반성과 함께 반전평화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강의석 군처럼 이렇게 뭐야 저그 과자로 만든 총으로 발가벗고 국군내하는 행사에 이렇게 덩덩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은 참 철딱선이 없어. 감옥에서 단식하고 그러는데 좀 더 뭐 그 뭐지 감방에 불이 약화되나? 근데 내가 그 학생이 주장한 바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철이 없어. 감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환한 불을 원하지 않거든. 좀 껌껌한 게 요즘 자야잖아. 뭐 거기서 무슨 사복고시 공부할 일 있어? 응? 자야지. 그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학생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다른 정책 수단 하나로 전쟁이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생산 능력과 함께 전쟁 수행 능력도 증가한다는 것.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은 공업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나라에서만 벌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야 돼.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절대로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 아프간 북부동맹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돈 받고 전쟁 그만합시다. 돈은 받고 전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신념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에 따라 전쟁을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응? 근데 누가 나한테 아 당신 말이야 응?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 조금 응? 똘똘하게 만드는 것 같아 짜증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돈을 딱 준다. 그럼 난 돈을 받고 강의를 하지 계속. 근데 돈을 받으면 강의를 못 하게 된다. 그럼 안 받고 말지.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요 시대의 공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업.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9세기 부르주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다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의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즉 우리 시대의 기원이 직접적 기원이 19세기예요. 그러면 서구 19세기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 서구 19세기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시대,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철도왕의 시대, 기업가의 시대,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시대. 요 시대에 국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공업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토마스 홉스가 그 쓴 책 제목, 디바이어든처럼 괴물이 돼가는 거라, 이제 국가는. 국가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를 국가에 살고 있는 이제 부르주아들은 아주 자신만만한 우리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사는 거죠. 그때 부르주아들이 전형적인 패션이 뭔지 알아? 전에? 그 패션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어?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어? 예? 에드와르트 푹스의 풍속의 역사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시대.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소개했죠. 풍속의 역사. 푹스의 에드와르트 푹스의 풍속의 역사 그거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풍속의 역사 읽어야 되는데 그 딱 보면 부르주아들의 전형적인 패션이 뭐야? 아 아는 사람만 쓰는 얘기. 부르주아의 패션, 부르주아의 패션. 실크햇. 이게 위에가 딱 올라가고 챙이 짧은 거 있죠? 바로 그 실크햇. 실크햇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실크햇. 비단으로 만든 모자.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챙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 여기 조금 잘라진 게 이제 중절모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중절모. 그때는 1800년대 초반에는 실크햇 때. 그게 바로 부르주아의 자존심의 상징인 거라. 부르주아들이 귀족들은 실크햇 안 쓰지. 귀족들은 프랑스 귀족들은 반바지 입고 남자들도 레이스 옷 탁 너플러플한 거 입고 그지? 누르하게 귀족들 이렇게 입고 사냥 가거나 아니면 그죠? 이러고 있어. 근데 부르주아들은 딱 실크에 쓰고 칼같이 다리 입고 무릎 팍 쫙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다니잖아. 단장 들고. 패션에서 차별화를 이룬 거든. 그 실크햇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의 자존심의 상징인 거야. 실크햇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부르주아의 세계관의 시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업적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말로 표상되는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부르주아의 세계관 독일어로 벨트 안샤웅 부르주아적 세계관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요 시대는 1800, 요 시대를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그 임기 재임 때를 여기 뭐야, 재위 있던 때를 따서 빅토리아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꼭 그때하고 입체, 일치하진 않아도 빅토리아 시대다. 빅토리아 시대 그러면 1815년부터 1914년까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흔히 보거든요. 1815년에 나폴레옹이 그 패전하고 세인트헬레나로 간 때, 그때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이르는 요 19세기를 빅토리아 시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시대의 부르주아는 어떠냐? 일단 첫 번째가 계급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 내가 부주화로서 계급적이잖아. 얼마나 강한 자급, 계급적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좀 돈 많이 벌면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너한테 귀족 자기를 줄게. 그래도 내가 왜 귀족이 돼야 한단 말이야. 난 부르주하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계급적 자부심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철광왕 카네기보다 더 먼저 철광왕인 사람이 독일의 크루프야.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티센 크루프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티센 회사하고 크루프 회사하고 합해진 거거든요. 크루프 이거 진짜 짱 끝내주는 회사야. 크루프의 스테인리스 유명해요. 크루프가 1차 세계대전 때도 대포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대포 만들었어. 대포왕 크루프야 또. 전범 재판도 받았을 거야 아마. 철왕이자 대포왕이야 크루프가. 크루프 완전 짱이야. 와 너무 좋아 나 크루프 너무 좋아. 이름도 멋있잖아. 이게 포스업을 하잖아 포스업을 하잖아. 감히 두려워할 만하잖아 이름이. 이 크루프가 철광왕이 됐어.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귀족자기 폰 붙이죠. 헤르베르트 폰 카라는 것처럼 앞에다 폰을 붙여볼래? 하고 프로에서 그러니까 이 크루프가 튕겼다는 거 아니야. 크루프 튕겼어. 내가 왜 귀족이야? 내가 어차피 게으른 놈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난 게으른 놈이 아니야. 늘어난 놈이 아니야. 나의 세계관은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크루프가 튕겼어요. 그러니까 귀족하고 철저하게 자기네들을 구별했어. 자기 스스로를 귀족하고 구별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면하고 검소한 것을 제일의 미덕으로 삼았어요. 정말로 그랬어. 부르주아들 근면 검소. 그리고 종교 따위는 우리는 관심 없다. 과학과 문화를 숭배하고 이들을 사로잡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윈주의야. 경쟁과 선택. 그러니까 원래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걸 말을 바꾸지 이제 살아남은 놈이 적응 잘한 놈이다 해갖고 우승 열패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우열한 놈과 열등한 놈들 사이에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적으로도 우월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진화론까지 이게 전개돼요. 열등한 나라, 우월한 나라. 요 아이디어를 내서 전개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인 부르주아예요. 다윈의 그 이론이 생물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윈주의,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그것이 사회적 진화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요게 바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 이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멘탈리티죠. 아직도 지배하고 있지. 아직도 지배하고 있지. 우승 열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부르주아의 기본적인 세계관. 두 번째로는 이들은 첫째가 그러니까 근면 검소. 계급적 자부심이 엄청나. 근면 검소에. 과학, 문화 이런 걸 숭배하고 다윈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경쟁과 선택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급적 자부심하고 결부되는 거죠. 이게 계급적 자부심하고 결부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사상은 정치적인 토대는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참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원조는 존 로크인데요. 존 로크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가 각각의 개인의 것이고 그 신체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각자의 것에 속한다라고 아주 소박한 노동 가치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자유주의입니다.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성에 따라 살 자유를 뭐 보장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존 로크의 자유주의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시대에 들어오는 자유주의는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 활동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는 흔히 말할 요즘의 용어로 말할 수도 있어요. 시민적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적 자유. 희망 제작 소적 자유. 뭐 그렇게. 무급 인턴을 사용할 자유. 뭐 이런 거. 그런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시민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사에서 말하는. 근데 한계가 뭐냐.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자유를 좀 누려봐야겠네요. 그러면 엉까지 그렇게 엉까지 않는 선에서의 그 질서 있죠. 그 질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저항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인 거야. 그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한선이 있어요. 니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계급의 수준이 될 정도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니네들은 자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좁은 위에서의 시민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한 계급적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 우리도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런데 이 자식들 봐라. 나눠 먹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얘기하잖아요. 꼭 좀 있는 애들은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짢으면 말이 이상하게 술 취한 것처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때려버리죠. 그런 자유주의. 그 선에서의. 계급적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대 맞았어. 프롤레타리아트가. 아 이렇게 때릴 일이 아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모여가지고 대중이 모이는 거지. 대중이 모여서 대중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중정치를 해.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 가차없이 공권력을 동원하지. 처단하는 거지. 그렇게 일어난 게 이제 파리 커뮌 같은 게 1870년대. 얄짤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니네 처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먹여 살려주긴 하겠는데 한 번만 엉까면 바로 때리는 거야. 이런 범위 안에서의 자유주의. 이런 사례들이 계속 1800년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액티버티를 한다 해도 그 액티버티라는 게 대놓고 나서 아유 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모여 앉아가지고 뭐 나서서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하기보다는 그저 전화나 좀 해가지고 애기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아유 경찰청장 요새 너무 시끄럽더라 내가 광화문 다니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들은 대중들이 나서서 모여가지고 난리 죽이는 거 이건 대중정치죠. 그쵸? 이 사람들은 전화해갖고 요새 너무 시끄럽더라 이렇게 말하면 압력정치지. 그쵸? 압력정치와 대중정치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중들도 대중들이 나왔어. 근데 가만히 얘네들이 떠들고 있는 걸 봐. 대사를 봐. 얘네들의 구호를 들어. 듣고 있다가 그래 자기네들이 계급적인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선에서 그 선을 넘어오지 않는 선에서 요구를 하면 100%요. 근데 만약에 계급적인 헤게모니를 넘기잖아. 타워팰리스 허물고 그 돈으로 거기다 뭐 짓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지. 조현호 에이 너무 시끄러워. 조현호 경찰청장이잖아. 너무 시끄러워. 그래 월급 차관급에서 장관급을 올려줄 테니까 애들 좀 밟아라. 그리고 딱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19세기 부르주아의 말하자면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방식이야. 내가 어저께 신문 읽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응? 내 얘기가 어저께 신문 읽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온 얘기야. 역사책에 나온 얘기. 이 방식이 바로 부르주아가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철저하게 귀족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전통적인 신분과 전통적인 출생과 이거는 무관하게 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음을 이야기해요. 능력으로 올라왔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이 나죠. 신성한 후광을 찢어버리는 거지. 집안의 족보. 저는 개족보인데요. 지금 저는 개족보거든요. 이러면서 6.1준. 세계문 쓴 6.1준 있잖아. 세계문 6.1준인데 여기 기계유씨 있어요? 기계유씨 집안 있어요? 손들어봐요. 유씨. 없어? 그 6.1주의 6.1주의 기계유시 집안인데 서익 모론의 완전 대빵 집안이에요. 6.1주의 서익금은 그 미국에 유학 가고 그랬죠. 그 아무나 보내주는 거 아니야. 국비 유학생을. 서인 노론에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이를 뽑아서 보낸 거거든. 김한란처럼 인천에 거지 같은 어떤 여자 데려다가, 응? 어? 야, 이거 유아에서 들어가면 나 명예훼손을 걸린다. 아, 김한란 그분처럼 말이죠. 어? 장래가 촉망되는 똘똘한 처자를 이렇게 선교사로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 조선시대 말에 서인 노론 집안 집권, 서인 노론 세력이 집권 세력이었죠. 개개 유씨 집안이 서인 노론이에요. 그래서 촉망받는 젊은이를 뽑아서 보냈어. 예? 그 6.1쯤 같은. 그런 애들은, 그 기계 유씨 집안이 있다 쳐봐. 그럼 부르주아는 어떻게 해? 아유, 기계 유씨 존나 좋은 집안이죠. 저는 개족보예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이 부르주아들은. 저 개족보예요. 우리 집에 가보면요. 족보 없어요, 씨발.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애들이. 이게 서양의 부르주아가 한 일이야. 이게 서양의 부르주아가 한 일이에요. 지금 정주영 아들이 어떤 아나운서가 결혼했죠. 귀족 행세하고 다니잖아. 근데 지금 정주영 족보 있어? 응? 소판 응? 소판도 훔쳐갖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죠? 로얄 소사이어티라는 거 아니야? 로얄. 지네가 무슨 왕실이야?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부르주아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서양에서도. 그게 무슨, 뭐, 금태도면 족보가 있는 게 아니야. 부르주아 족보가.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출생하고 신분, 이런 걸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것을 대응하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부르주아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크루프 이런 사람들이 너 헤르메르트 폰 카라얀처럼 폰 크루프 해줄게. 그러니까 아유 나는요 무식해가지고요 부르주아거든요. 무식해가지고요 VON 쓸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잘난 놈이지. 그치? 이게 진짜 잘난 놈 아니야. 누가 나한테 아유 뭐 명예 박사학위를 누가 어디서 준다 그러면 아유 박사학위 이거 한 개면 됐지 두 개 부담스럽습니다. 관값 더 나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잘난 척하는 거겠어. 그지? 나 항상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어.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면허증과 비슷해. 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어? 알겠어? 무조건 포스가 있잖아. 아이 박사는 국가 군인 운전 면허증과 비슷해요. 이렇게 말해봐. 양동철 씨 어때 기분이? 원짠치? 됐습니다. 어? 네, 많이 언짢네. 끝나고 남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를테면. 부르주아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귀족들한테. 이해가 됐죠?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디비주얼임을 입증하는 거야. 인디비주얼, 개인임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능력 있는 개인임을 입증해. 그러면 오늘날 재벌의 2세나 이런 애들은 사실은 부르주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죠? 나 TV가 없어서 보는데 인터넷 이 뉴스 보니까 뭐 애정촌? 애정촌이 거기에 뭐 여자 3호? 그런 애들이 우리를 가질 게 없이 여길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능력 없는 여자라고 없이 여겨도 돼. 어? 짝 3호 알죠? 아버지가 무슨 그게 배경이 되지 못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여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볼살이 너무 많아. 그분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짝 사모, 짝 애정 여자 사모 이런 거 안 돼. 안 돼. 그게 이제 능력 있는 개인임을 입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당선에서 부르주아의 권력을 대행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정치적 지배가 들어섰다. 그 말 있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지배하느냐. 철칙이 있어요. 19세기 부르주아의 철칙이 뭐냐. 소유권과 지배권을 딱 결합시켜놓는 거야. 소유권과 지배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들에게는 가장 지고지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권 침해를 해오잖아. 소유권을 침해해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주와 사이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에 코를 걸고 들어오면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1870년대 파리 커뮌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B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뉴칼레도니아로 보냈죠. 씨를 말리는 거야. 씨를 말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정적 지위, 결정적 지위 또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철저하게 추구합니다. 결정적 지위, 정치적 헤게모니, 이거를 절대 놓지 않아요. 적당한 타입은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이 국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다른 해, 전에 해도, 그들, 이 역사적으로 이들의 이 부르주아 계급이 해온 이것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가장 밑바닥에 모여있는 게 뭐냐면, 소유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소유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곧바로 정치적인 지배권까지도 장악하면 좋고,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회찬 씨가 그걸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피선고권이 박탈돼 있죠. 삼성 X파일. 그죠? 이건희는 이건희하고 성빈이하고 재산상의 차이는 엄청나지. 그지? 근데 이건희하고 너하고 둘 다 1인 1표야. 너는 근데 검사들한테 이렇게 돈 주면서 관리 안 해도 되지? 응? 검사가 너를 관리하지도 않고 너도 관리하지 않고 서로 대면대면 하지.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지. 네가 검사를 만나면 소 닭보듯 하고 검사도 너를 보면 소 닭보듯 할 거야. 근데 이건희는 홍석현이나 이런 애들 시켜갖고 돈 줬지. X파일 아니에요 그게? 왜 주는 거야? 그게 자기의 소유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출마를 안 하자. 직접 나서서 이제 지배권까지 하려는 사람 누구예요? 정주영 씨 아니야? 국민당. 어? 안 돼갖고 이제 떡대고 이번에 아들이 또 이제 몽준이가 정몽준이 근데 정몽준이 특징이 그거래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말할 때 존재감이 없어. 어? 카피를 못 쓰는 것 같아. 현명한 사람이 이건희가 현명한 거라. 아버지한테 잘 배워가지고, 응?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 소유권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치적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죠. 그러기 위해서 떡검을 관리하는 거야. 그죠? 똑같아. 2011년, 2000년대 한국의 기업가하고 19세기 부르주아하고 같은 원리로 움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능한 한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소유권 침해가 일단 허용된다.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야. 이들에게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야. 도덕적으로 아주 절체절명의 문제야.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 아, 내가 그거를 19세기 부르주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으니까 읽고 알았어요. 근데 한국의 재벌들도 그럴까라고 내가 모르니까 이건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안 알려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네? 그리고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회사를 내가 그랬다 말하는 게 여러분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했죠. 그거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뭐 나훈아는 뭐 와서 노래 부르라는데 튕겼다더라 이런 걸 읽을 필요 없어. 그건 나훈아 마음이야. 왜 튕겨? 난 이거냐 인문학 강의 해달라고 하면 갈 거야. 나 갈 거야. 강사를 두둑하게 좀 갈 거야 나는. 아니 이 간이었어? 씨. 이건이 아니었어? 이러면 어떡하지? 정말 에이전시 사기야 막 이러고 응? LA 공연이라고 갔더니 LA 공연이 아니라 LI 공연이라고 조그만 소도시 인구 500명 사는데 이런 데일 수도 있잖아. 아 그거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을 생각한다 거기 딱 보면 그 삼성을 생각한다 그 텍스트에 김영철 변호사가 이제 이런 19세기 부르주아에 대한 역사적인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두드러지게 하지도 못했고, 또 그게 목적도 아니잖아요. 약간 그 황색 저널리즘의 목표가 있었죠. 근데 자세히 지나가는 말처럼 쓴 것들을 읽어봐봐. 소유권과 지배권, 지배 해계문 이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내놓은 처방에서 삼성을 이기는 법, 그들과 돈으로 엮이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 삼성은 다 돈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근데 아, 돈 필요 없어요. 끝까지 사과 안 하면 저 계속 삐댈 거예요.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답이 없어, 얘네들은. 돈으로 안 된다고? 어떡하지, 이제?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냐고. 어? 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 삼성 얘기가 제일 쉬워. 삼성, 내가 뭐라고 해서, 어? 삼성에서, 나도 삼성경제연구소 셀이 있잖아,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책 한 권, 뭐, CEO에게 추천하는 무슨 책 있죠? 그럼 일단, 팔자가면 피지. 근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쓴 책 중에 군데군데 삼성을 막 욕하는 게 있잖아요. 걔들 읽어보고 하겠지. 혹시라도. 근데, 그들이, 아, 돈 줄 테니까 해봐. 아, 전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회장님 돈이 필요하다. 이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들은 내목한 현금 관계만 빼고는 다 모든 관계를 없애버렸거든. 그 관계만 딱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거기 나와요. 김영철 변호사 책에. 돈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1세기 한국의 재벌과 19세기 부르주아와 차이점이 거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적 지배보다는 헤게모니를 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옵스범은 그렇게 말하죠. 1848년과 1870년 사이의 시기에,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 년 사이잖아요. 부르주아의 승리가 의심과 동요의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19세기 3, 4분기, 그러니까는 1875년 이후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만만해했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랑삼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르주아의 전성기죠. 이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드와르트 푹스의 부르주아 시대예요. 의상에서 드러나는 게 의상에서. 실크헤트. 실크헤트를 쓴, 그러니까 아까 그 철도 기업가 있죠? 토마스 브레스엔. 그 사람이 실크헤트를 쓴 엔지니어이고 기업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딱 나온 거거든. 응? 그게 딱 나온 거거든. 록펠러! 응?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블런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록펠러를 욕하던 베블런 시카 대학에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르주아 사회.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주아 시대의 희극의 한 측면. 근데 동시에 부르주아 희극의 이면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전쟁이 날 거다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그 희극의 이면에는 이제 부르주아의 비극이 있는 거죠. 부르주아의 비극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등장한 거야. 그러나 안심하긴 일러요. 뭘 안심하긴 일러냐. 부르주아는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자기네들이 귀족들로 편입되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귀족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부르주아 밑에 층 있죠. 부르주아 하층 부르주아. 하층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상층부 사이에 이 간격을 계속 없애가지고 흡수 통일해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진행해온 일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1800년대에서 지금 200년도 안 된 시기잖아. 이 시기가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온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의 비극이 프롤레타리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설명처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희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의 희극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이죠.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세요, 당장. 현실 정치의 사례를 딱 들어서 봅시다.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상층 부르주아야. 그렇죠? 말이 필요 없어. 한층 문제.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부르주아 계급이요. 둘 다 법률가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회이사 한 거 쫙 봐봐. 아, 나도 훌륭해. 근데 왜 나한테 사회이사를 해달라고 연락이 안 와. 문자도 안 와. 이게 뭐야? 박원순이라는 사람 그 사회적인 인맥 있죠? 그 인맥은 그를 따르는 익명의 대중들은 평생을 가도 가질 수 없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희망 제작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시민운동도 할 수 있어요. 시민운동도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압력단체예요. 압력단체를 조직해서 압력정치를 해왔어. 우리는 장진건 너 압력단체 있어? 없잖아. 여기 있는 우리가 압력단체야? 말도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중정치와 압력정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치에 우리가 가담한다 하면 우리가 어디다 뭘 쓴다 해도 우리는 그죠? 대중일 뿐이야. 익명의 대중으로서 한마디 할 뿐이야. 근데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중간 부르주아는 돼요. 어마어마한 상층 부르주아는 아니어도 중간 부르주아는 된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압력 정치를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 정당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 조직도 없어. 그죠? 나왔어. 안철수. 안철수도 중간 부르주아잖아. 아, 생각해봐. 의사당하고 벤처기업가 하는데 그게 중간 부르주아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나 우리 월급쟁이잖아. 그죠? 근데 그 나왔어.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를 우리는 따르지 않지. 우리는 항상 우리만 따르지. 우리 스스로만 따르지. 자, 대중은 그들을 따라가죠. 그쵸? 그러면, 박원순의 성공은 박원순 개인의 성공일 뿐이야. 박원순이 가령, 무슨 정당에서 나왔고 그게 성공하잖아. 그럼 그 정당의 승적.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야. 정당성에 들어있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나와서 그가 성공하는 것은 그의 성공에 이력서에 한 줄을 넣어줄 뿐이야. 이력서에 한 줄을 넣어줄 뿐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정당의 후보가 나와서 그가 성공하는 것은 그의 이력서에 한 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정당을 지탱하는 당원들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해. 두 개가 항상 내 외부적 체제 안에서 구체적인 제도 안에서 또는 그 구체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더디지만 이끌어내고 그래서 계속 뒤에서 치고 가는 운동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것이 계급 정당이 됐건 부르주아 정당이 됐건 중산층 정당이 됐건 대중 정당이 됐건 그것이 있을 때에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서 바뀔 뿐이에요. 그냥 그의 성공을 수많은 대중들이 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우리가 알아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른바 대중 프로레타리아트가 가능한 정치는 대중 정치와 사회 유력 인사 부르주아의 압력 정치에 구별을 해야 되고 대중 정치가 압력 정치의 수단이 되고 먹이가 되고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을 뽑을 수는 없잖아. 그냥 난 근데 사실 나경원도 괜찮아. 그냥 눈과 입이 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괜찮아. 딴 데 보면서 헛소리 하는 거 이게 괜찮아. 전역보단 낫다고 생각해. 나 전역 나올 줄 알았어. 전역이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내가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게 딱 하나인데 전역이 박근혜를 씹고 있다는 거지. 전역은 진짜 권력을 향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전역이 씹은 애가 되는 법이 없거든 지금까지. 걔는 누굴 킹메이커는 아니어도 킹을 못 만드는 재주는 있어. 그러니까 안심이 되긴 해요. 안심이 되긴 하는데 늘 말하잖아. 어? 김일성 아들하고 박정희 딸이 정상회담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어? 근데 나경원이 돼도 박원순이 돼도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죠? 근데 꼭 알아둬야 돼. 꼭 알아둬야 돼. 이 기준을 잡아놔야 돼. 오늘 19세기 부르주아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걸 이 기준을 배웠어. 부르주아 형성 과정, 그들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그죠? 그걸 꼭 알아놔야 돼.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요체예요. 다음 주에는 공산당 선언을 읽고 예습을 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을 리는 없겠지만, 제발 좀 있어줘 봐. 응? 하고 싶은 사람은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읽어오면 돼요. 그걸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주아 시대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부르주아 시대 문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불안이 엄습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 요새 그리고 등록 기간입니다. 다음 20년의 얘기 11월 거 등록 기간. 그냥 하면 돼. 등록하면 돼. 어? 자리 있는 대로 마련해 갖고 앉을 거니까 마지막 달까지 추첨을 하는 건 좀 야비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